2019년 신년 첫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39절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예. 아멘. 아,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2019년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또 힘써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다시 한 번요.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예,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길을 따라가십시다. 한 마음으로 가시고 또 한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을 곧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서워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벌벌 떨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시기 때문에 존귀하시기 때문에 정말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 땅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이 땅 얘기를 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산 게 어느 때에 땅을 샀는가?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사는 그 시점이 자기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그 자신의 고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예언이 현실로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산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이제 그 나라가 그 마지막 운명을 다하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의 떡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뭐 요즘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하는데 그냥 헌신 종이조각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때 자기가 그렇게 선포해놓고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이 형편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을 사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 뭐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일지 뭐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때 땅을 산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땅을 사긴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 땅을 사고 나서 이게 납득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따져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지금 이 백성을 치고 계시는데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계시는데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아니 이제 그 망하는 땅에 땅을 사라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더군다나 그 땅을 사서 증거로 삼으라는데 그걸 무슨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33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는데 바쁘고 아들과 딸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가 범죄한 것은 뭐라 그래요? 35절에 내가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에는요, 유다 백성들의 속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정작 집이 불타나가고 있고 먹을 게 없고 전쟁 난리통에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게 정말 누구 탓이냐? 정말 내 탓이냐? 너희 죄 때문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36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뭡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재앙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내 탓이냐? 그게 나 때문이냐? 내가 그게 원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모여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고 그 결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금 모아서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 성경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경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위임식 답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대 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3대 위임 목사가 세워지기까지 지난 한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은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재정은 약해지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비단 이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오늘 36절 표현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36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36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40절에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겠다. 41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42절 그러죠?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4절도 말씀합니다. 44절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샀죠? 언제 삽니까? 망하고 있는 형편의 땅을 샀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4절에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머지않아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자신의 범죄로 징계받은 이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나셔서 회복하실까요? 왜 그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38절입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8절 그들은 시작.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무엇이요? 영원한 언약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언제죠? 자기 꾀로 자기 욕심으로 형에게 장자권 팔고 또 아버지 축복 빼앗아서 도망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만 하십니까? 다윗에게도 하셨어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다윗에게만 하셨습니까? 급기야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기필코 그것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언약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42절,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전쟁 난리통입니다. 유다가 심판받고 징계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쁨으로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이 유다 백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마당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분명히, 개역성경에는 뭐라면 정령이 그랬어요. 정령이.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당시에 7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미 성취된 역사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조금 더 그것을 더 넓게 봐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까지도 연장해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역사는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그 언약을 중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과거에 이미 유효가 사라진 그런 공수표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약속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39절입니다. 그게 39절이에요. 39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한 마음과 우리 안에 한 길을 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39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2019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019년 3대 과제를 오늘 우리 영상에서 한 마음, 성장, 나눔이라 그랬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장해야 됩니다. 달리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고요. 교회 일꾼이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나눔이죠. 나눔.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한마음 한길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서로 축복했습니까? 복 많이 받고 많이 나눕시다. 어떻게요? 약속대로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게 라다의 사명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래야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